투스의 사랑 고백. 내 가슴 안에 확신을 솔직히 전할게. 이 노래 너만을 위한 사랑 노래. 사랑 노래. Yeah. 솔직히 지켜봤어 매일 써 내려갔던 니의 기록 가득 찬 일기장은 벅찬 내 가슴을 달래주기엔 좀 모자라서 가사를 썼어 물론 거짓은 없어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맘은 그랬어 사실은 나 무척 잠을 설쳐댔어 가끔은 소심한 문자를 하나 보내며 니 뜸한 답장에 맘을 졸이곤 했어 너도 가끔 오는 니 사이 매일 들어가서 사진첩을 열어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네 얼굴을 쳐다보다 보면 해가 지고 난 마치 바보처럼 그저 웃어 이 밤 이대로 영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널 위해 서원들 못하겠니 제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맘 이 순간도 하늘에 간절히 빌어 솔직히 말할게 난 지금 널 너무 원해 내 맘이 전달됐다면 미소를 지어줄래 네가 없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대 부족한 나지만 널 위해 모든 걸 줄게 솔직히 말할게 난 지금 널 너무 원해 내 맘이 전달됐다면 미소를 지어줄래 네가 없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대 부족한 나지만 널 위해 모든 걸 줄게 만나니 좋구나 남들과 다른 포근함으로 감싸줘 조그만 행복의 소중함을 알았어 널 볼 때면 말없던 내 모습에 대한 후회가 배가 되었어 내게 다시 돌아와 항상 생각해 만날 때면 해맑게 미소 짓던 네 앞에서 맘에 전혀 없는 말로 웃고 떠들며 잔으로 진심을 감추는 나 어쩌면 이렇게 한심하고 바보 같을까 이제라도 말할게 진심으로 널 사랑해 어디라도 너랑 함께라면 갈 수 있어 오케이 이 노랜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 고백 진짜 날 믿어봐 구차한 긴 말은 안 할게 지치고 힘들 때 잊지마 네 옆에 지키고 있을게 진실로 비롯된 가사로 전할게 이제 함께 널 너무 사랑해 언제나 그랬듯이 난 여기서 서 있을게 솔직히 말할게 난 지금 널 너무 원해 내 마음이 전달됐다면 미소를 지어줄래 네가 없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대 부족한 나지만 널 위해 모든 걸 줄게 솔직히 말할게 난 지금 널 너무 원해 내 마음이 전달됐다면 미소를 지어줄래 네가 없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대 부족한 나지만 널 위해 모든 걸 줄게 솔직히 말할게 난 지금 널 너무 원해 내 마음이 전달됐다면 미소를 지어줄래 네가 없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대 부족한 나지만 널 위해 모든 걸 줄게 솔직히 말할게 난 지금 널 너무 원해 내 마음이 전달됐다면 미소를 지어줄래 네가 없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대 부족한 나지만 널 위해 모든 걸 줄게